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 부탁드려요.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난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4집이 정말 명반입니다. 아, 그렇죠. 예, 대중음악 100대 명반의 16위의 16위에. 예, 그렇죠.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이게. 아, 예, 그러니까 이 노래로 골든디스크 대상을 이문세 씨는 수상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기억납니다. 3집이 100만 장이나 팔리셨어요. 돌파를 하셨어요. 근데 4집은 200만 장. 와.